만수대 예술단 삼지연 악단 공연이 12일부터 28일까지 함경남도 함흥시에서 진행됐습니다. 도안의 일꾼들, 전쟁 로병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빨지산 음악연곡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에는 기악과 노래, 잔악계나 원수님 생각, 요송 사중창, 그이 없인 못살아, 바이올린 제주, 우리는 말리마 기술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한편 삼지연 악단 예술인들은 이팔피날론연합기업소,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동웅산 은하피복공장에서도 축하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